조선중앙통신사는 절대로 관역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지난 12일 미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 담당 차관보 라셀이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 들면서 우리가 핵 공격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때에 끝장날 것이라고 재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자의 악담질은 이제 곧 백악관에서 물러나야 할 오바마 폐의 대조선 정책이 완패로 낙인되고 우리를 최강의 핵 보유국으로 떠밀어 미국 본토 안전이 통째로 뒤흔들리게 한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간말마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이며 핵 전범국인 미국으로부터 항시적이며 직접적인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온 것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비극은 과대망상에 빠진 미국이 아직도 현실을 정반대로 보면서 우리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주물러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가려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최고 존엄에 대한 훼손을 우리에 대한 최고의 도전으로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를 실행에 옮기는 최악의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논평은 최고 수뇌부 옹의를 제일 사명으로 하고 있는 고도화된 핵무력을 비롯한 우리 혁명무력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관역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